여보세요? 어디야? 여기 도서관. 그래. 오늘 시간 어때? 미안, 오늘 시험인데. 그래. 그렇구나. 미안, 괜찮아? 어쩔 수 없지 뭐. 안녕. 미안. 이씨.